50 languages. 11 열하나 열하나 الأشهر 달 달 كانون الثاني 1월 1월 شبوة 2월 2월 아달 3월 3월 네이산 4월 4월 아얄 5월 5월 하지란 6월 6월 هذه 6 أشهر 이것은 6개월이에요. 이것은 6개월이에요. كانون الثاني شباط آذار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نيسان أيار حزيران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 تموز 7월 7월 آب 8월 8월 아이룰 9월 9월 تشرين الأول 10월 10월 تشرين الثاني 11월 11월 كانون الأول 12월 12월 وهذه أيضا 6 أشهر 이것도 6개월이에요 이것도 6개월이에요 تموز آب أيلول 7월 8월 9월 7월 8월 9월 تشرين الأول تشرين الثاني كانون الأول 10월 11월 12월 10월 11월 12월